슬픈 예감 앞에 굳게 감아진 두 눈. 지금 고개 들면 넌 떠나갈 텐데. 먼 날 걸음은 멈춰버리고 숨소리마저 닿는 듯 적막한 두려움 속에 결국 너를 놓치고 말겠지. 널 그리면서 매일 울며 보내겠지. 겨우 눈을 뜨고서 너를 보내면 나는 어쩌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. 이제 난 하루하루 내일도 잃어버린 채 너를 사랑했던 오늘만을 살고 내게 웃어준 네 얼굴 어둠 속으로. 너의 뒷모습만 내게 남아 날 원망하고 매일 취한 채 살겠지. 그렇게도 기다린 봄은 오지마. 나는 어쩌면 여기 너 없는 겨울에 갇힌 채 살아. 겨우겨우 살아내도 사랑은 네가 없는데 여름 장마처럼 내 마음 위로 내릴까. 의미 없겠지.